경의하는 최고리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 주체 백력 2017년 새해에 점하여 여러 나라 국가 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국제기구 인사들이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통령,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 모나코 공국 국왕, 산마리노 공화국 집정관들, 기네 공화국 대통령과 부인, 르완다 공화국 대통령과 부인, 적도기네 공화국 대통령과 부인, 튀니지 공화국 대통령,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앙골라 공화국 대통령, 가이아나 협동공화국 대통령과 부인이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카나다 공산당 막슬리닌주의,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 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 공산당 막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포르투갈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타이왕국 수상, 국제 김일성 상기이사회, 국제 김정일 상기이사회 서기장, 김일성 김정일 기금리이사회 공동기사장, 윈 유엔 사무국 총국장,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소장이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 프랑스 혁명적 공산당 중앙위원회, 캄보지아 분신페이크당 위원장, 민주공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총비서가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